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모두가 다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마치 고요한 시골 마을에 있는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며 평화롭게 여유를 즐기는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평안함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우리들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잔잔한 호수를 상상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은 그 잔잔한 물에 돌이 던져질 때 일어나는 파장과 파도가 일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갈등에 휘말리기도 하고 또 사람을 잘못 만나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실제적인 고난을 받기도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의 말씀도 다윗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주시기를 바라는 부르짖음인데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처한 상황은 그저 이유 없는 오해를 받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정도를 벗어나 실제적으로 목숨의 위협을 앞에 두고 자신의 몸을 피하는 길에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59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로 17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던졌습니다. 사울이 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까스로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하였고 사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다윗을 만나면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내 미갈이 한밤중에 다윗을 몰래 도망치게 하였습니다. 아침까지 머물렀다가는 사울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갈은 아침에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윗이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다윗은 이미 도망을 갔고 그 침상에는 우상과 염소털과 다른 옷으로 위장하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자신의 딸이기도 한 미갈을 책망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흘러가게 된 것을 사무엘상 말씀에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59편의 말씀이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소서. 3절에도 보시면 지금 다윗의 긴박한 상황을 볼수 있는데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울이 사람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을 했거나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승전을 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울의 열등감과 시기 질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이 겪게 되는 고난이나 어려움 중에는 이와 같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열등감이나 이유 없는 시기 질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러한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의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눈길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용맹한 군사였지만 사울에게 맞서 싸우거나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고난의 때에 자신이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많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2편 1절에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난 가운데 있고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인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있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석같이 든든히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요새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앞에서는 죽음의 위협이 있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다윗과 같이 수많은 고난이 있는 인생들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바라는 믿음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고난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